같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닿는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해 이별엔 나붙지를 마라 당신도 사연 있잖아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눈물도 있고 정도 있다 내 생애 마지막 정열 그 사람 찾으러 간다 날마다 봄날인 줄 알았던 날 언제나 청춘인 줄 알았던 날 이제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닿는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해 이별엔 나붙지를 마라 당신도 사연 있잖아 예쁜 여자 만나 남자 만나면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눈물도 있고 정도 있다 내 생애 마지막 정열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왜 이별엔 나붙지를 마라 당신도 사연 있잖아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면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눈물도 있고 정도 있다 내 생애 마지막 정열